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? 1번. 기쁜 것 같아요. 2번. 아픈 것 같아요. 3번. 힘든 것 같아요. 4번. 즐거운 것 같아요.